순간을 추적했다 싶어 늘 독이 든 성배 독이 될지 폭이 될지 모르지만 건배 고집을 포기할 만큼 용기를 낸 선택 피할 수 없다면 즐겨보지도 독한 혀의 전쟁 랩 닦고 멋점한다면 장사지 그래봐자 힙합 요새 팔리면 장사지 카스타를 같이 거품 싹 빠지면 망하지 아메반 전통 있는 브레이크업이나 숙련 대체 방사지 누군가는 나갔고 누군가 남았지 오해도 고뇌도 말고 탈도 많았지 사실 못돼 놈은 있었어도 못하는 놈은 없어 우리를 거쳐간 놈들은 다 대체 아까님 역사는 반복 그려버지긴 안목 화려한 포장에 속지 마자 그럴싸한 거대 광고 옆에서 같이 써고 도와줄게 네 손을 잡고 정신적 그리고 물질적 이곳에 대한 1969년 힙합 The Vibe 때와는 다르게 출연의 명분이 뭘까 고민해 밤을 새 진지 빨지 마 인마 어차피 예능 아니냐 빡세게 설탕 모아서 비싼 밥이나 한통 써 동네 친구 얘기에 다시 보기를 결제 친구 친구였던 놈들이 거기서 경쟁해 나 심취했고만 비우고 봤을 때 박진 드라마 이번 시즌 내는 나는 어떤 역이 될까 검색 검색 네이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만한 래퍼 뭐해 먹고 사나 궁금해 누군 강남 홍대 클럽 죽돌이가 됐대 누군 음원 갱스터 혹은 예술가가 됐네 행사 좀 줬대 근데 길어봐야 3개월 무료 공개 버스 몇 개 내고 허송 세월 야! 팀플레이로 가자 논란은 언젠가 가 남는 건 음악과 무대 악랄의 거민 맥퍼던 CJ한테 계약서를 받아 변호사가 검토 중 보안 making moves 곧 기사가 뜨지 headline news yes high music UMG, Tila, D.I.E. 전 세계 어느 클럽을 가든 나는 VIP 나 옥상, 넌 지하지 난 뱃니 길을 가끔 두지 나의 식탁 위 Doing business like I'm Diddy Flow like B.I.G. 뭐 미래가 보여 허름처럼 my C.I.C. 일련의 ambitions We need that recognition Fuck your skepticism We in separate districts 나의 mission Show me 우승보다 세계 정복 지금 진행 중 Money machine처럼 every day I keep it moving 보통은 아니야 마인드가 다르죠 힙합이란 것은 방송국 것 아닌 우리 것 Find the balance between commercial and culture 잘못된 길로 안 빠지게 내가 책임져 Rapper들의 rapper Illy ambition represent the train set the dot 내가 오는 전에 뱉던 랩들 뺏겨 내꺼 나는 뺏겨 시간은 돈 잘아내껴 Better than 110의 pro veteran I do it better let the sucker begin 목엔 자랑질이 아닌 Buddha peace 부처님 머리가 반짝이지 허라 반짝이긴 싫어 화려한 놈들 옆에 제3의 눈을 떠 명상주 부딪히는 번에 I'm just riding riding my ghost 니는 어느 날 보스 농구 선수 나라도 꿈은 NBA 넘쳐가는 내 goals Hell away way goals Young king young boss 흉내 정도 내 볼수 있겠지만 넌 볼 수 없어 내 don't show me the money I show you the money 난 이용당하지 않아 내가 이용하는 거지 세상이 어두울 때면 세상이 어두운 것 시간에 네가 눈을 감은 거란 것 Come hate you to love it Hip-hop is not all about dissing and cussing I do this for my parents and distant cousin 공책과 일기장 속에 내 삶이 가득 있거든 I do this all day, 매일 할 수 있거든 So better R-E-S-P-E-C-T Visionary 변치 않는 마음이 있지 Pardon me, 우겨진 Pardon me 알아듣기 힘들면 알아서 하든지 너의 꿈이 나의 꿈을 대신할 수 없으니 나의 대 모든 걸 다 할 필요 없으니 모두들 제발 keep on barring Remember I'm the lucky one Each one we teach one love and a peace One 때려 멈추고 싶다던 말처럼 꼬리 밟힌 짐승들 어설픈 인간 탈처럼 거대 노벨 모두가 이뤄낸 꿈 무너진 진돗개들과 그대를 주워내던 바로 믿던 우리 믿음이 지금 불을 지핀 상과가 지워버린 대로 수 없는 짓고 술 많은 사람 잡아 죄인을 까뜨고 거짓 지켜낸 소신들 Nothing's impossible 눈뜬 시대 이제 속지 않지 바람기와도 이제 높지 않지 깊은 마음속에 심은 No one is sick women Represent the truth like No one is sick him Drunken Tiger 나 힙합의 EU One